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치는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7월 26일 화요일 인사드립니다. 사랑의 뜨란뜨란 지기 백두현입니다. 요즘은 도로 사정이 워낙 좋아서 인도나 차도 뭐 다 포장이 잘 돼 있죠. 그래서 옛날처럼 여기저기 돌멩이가 박힌 흙길이나 울퉁불퉁한 자갈길을 밟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가끔 등산을 하거나 시골이나 외곽 쪽으로 가게 되면 매끈하게 잘 닦인 포장도로가 아닌 구불구불한 비포장도로를 만날 수 있죠. 걷다 보면 아스팔트 길이 처음에는 쉽고 편한 것 같지만 조금 걷다 보면 금방 발이 아프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울퉁불퉁한 산길이나 돌뿌리가 여기저기 박힌 험한 길은 처음에는 좀 고생스러운 것 같아도 금방 적응이 되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늘 평탄한 길, 매끈하게 잘 닦인 길을 바라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잘 닦인 길만 걸어온 사람이 있다면 아주 작은 티끌만한 돌멩이만 밟아도 큰 고통을 느껴서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을 겁니다. 영광의 상처들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면서요. 우리 주님과 함께 힘차게 이 아침 설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의 뜨란 시작합니다. 사랑의 뜨란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의 일입니다. 야곱의 축복. 너희 단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같이 예쁘른 야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런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 듣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밝은 미래 교육과 국민일보는 미국 국무부 주관 중고등학교 교환학생을 선발합니다. 중학교 3학년 이상 지원 가능하고 교환학생들은 1년간 미국인 가정에서 생활하며 공인된 미국 고등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영어 공부와 대학 입시 한 번에 준비하세요. 문의 1588-0587 우리 몸을 깨끗게 가볍게 하는 양파 생김새가 위장을 닮은 양배추 옥반식품의 양파즙, 양배추즙, 헛개즙에는 첨가물이 없습니다. 활기찬 하루 옥반식품과 함께하세요. 식품은 생명이다. 옥반식품 검색창에 옥반식품 1577-3150 강동원의 아메리카노 루카스 나인 당신은 아직 만나지 못했다 더 맛있는 커피를 구기압을 모르니까 구기압 추출로 더 깊고 진한 아메리카노 루카스 나인 오늘부터 루카스 나인 당사에는 터치 메디 터치해 터치 부드럽게 터치 메디 터치해 터치 이런 상처 저런 상처 터치 터치해 상처에 부드럽게 메디 터치 이런 터치 또 누가 처음? 일동제약 아들 뉴욕은 지금 몇 시야? 수정아 축하해 자기야 나도 사랑해 소중한 순간은 달라도 더 생생하게 나누고 싶은 마음은 같으니까 전 001합니다 대한민국 국제전화 001 지난 10년간 저 보아의 V라인을 책임져준 옥수수 수염차 10년 동안 저에겐 넘버원이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10년 동안 대한민국이 사랑한 옥수수 수염차 영원한 넘버원이 되는 그날까지 영원히 V라인 광동 옥수수 수염차 잇몸이요 괜찮다가 피곤하면 또 들뜨고 그래서 전 인사돌 플러스 시작했어요 염증에 좋은 생약성분을 더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너무 편해졌어요 홍은희 씨도 잇몸이 좋아졌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인사돌 플러스 인사돌 플러스 어쩜 이렇게 좋아지죠? 편안해진 잇몸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올여름 당신과 대한민국의 승리를 위한 특별한 탄생 쌍용자동차 삼바 에디션 승리의 날개 윗로고와 브라질의 정렬을 담은 삼바 패턴 그리고 레터링까지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티볼리, 코란도시, 코란도 스포츠의 삼바 에디션을 만나세요 고데기에 되었어요 2주 됐나? 6개월 된 팔 흉터가 고민이에요 제왕절개 흉터예요 한 1년 반? 흉터 늦지 않았어요 임상으로 입증된 더마틱스 울트라가 흉터를 관리해드립니다 흉터 늦지 않았어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사랑의 뜰안에서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고 있대요. 교회 모든 행사 때 필요한 기념품을 주문대로 제작해드리는 주식회사 제이손의 고급 선물 세트. 가양역 9번 출구에 위치한 선프리모 뷔페 식당에서 가족 식사 초대권. 나블러스 숍에서 성지에서 온 유기농 버진 올리브 오일로 만든 올리브 오일 비누 푸드앤웨이브가 만든 쭈꾸미 전문점 쭈꾸쭈꾸와에서 식사권 멘토 무선 안마기 제조회사 멘토 주식회사의 안마 쿠션. 모든 피부에 더 스킨, 아토피 없는 세상을 꿈꾸며 선교사와 함께 만드는 화장품 더 스킨 3종 세트. 비타민 같은 완구를 만드는 토이트론에서 코코몽이 읽어주는 성경 동화가 들어있는 사운드 퓨처북 6종. 페르더마에서 여드름에도 효과적이고 밤사이 수분과 탄력을 공급해주는 하이드로겔 물광 마스크팩. 동화 오츠카에서 생기발랄 탄산 드링크 오로라민C. 태초 메디칼에서 생명을 살리는 물 알카리 이온수기. 다이닝 푸드 베이커리 커피 전문점 팬브레드 키친앤베이커리에서 상품권. 일상 속의 나눔을 실천하는 이두마이의 치약 세트. 농림축산식품보주체 떡볶이 요리 경연대회 대상을 수상한 버벅이네에서 떡볶이와 떡볶이 양념. 천연 고추냉이 전문기업 브니엘 월드에서 향균 와사비와 환방천연 샴푸와 치약 세트. 은혜로운 공간을 완성하는 말씀 인테리어 전문 쇼핑몰 노아데코에서 캔버스 액자와 말씀 시계. 여러분 사랑의 뜰 안에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예수님 사랑으로 가정과 이웃을 행복의 뜰 안에 만들어가는 극동방송 사랑의 뜰 안에. 5937님 깨끗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셨고요. 은실님 출첵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정민님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시면서 신청해주셨고요. 박은정 의사님께서 신청하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하소서.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사랑의 뜨란 뜨란 사랑방과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의 사랑의 뜨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 시사적으로 여러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드 배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성주라는 이름에는 별성자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 가면 밤하늘에 별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자, 이 사드 문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가야 할지 오늘 이 시간 세 분의 게스트 모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이신 정성철 교수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이신 조한범 박사님, 한국교회 언론의 사무총장이신 이병대 목사님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먼저 바로 들어가죠. 이 국내 정세 바라보는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전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드 문제 때문에 국내가 시끄러운 가운데 있는데요. 그 사드 문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데 그거를 주한미군이 들여오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세계 패권을 두고 경쟁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것을 원하고 중국은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한국의 그 외교 과제를 이야기할 때 미중 사이에 끼어 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사드 문제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북한 핵 문제 때문에 우리로서는 사드를 통해서 우리의 안보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국이 이걸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골적으로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고 반대를 해왔는데 결국에는 한국과 미국이 사드를 들여놓기로 결정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내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문제가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어떻게 좀 바라보시는지요?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 네. 문제의 본질은 사드가 아니고 북한 핵 문제거든요. 예. 사실 지금 우리가 이제 역사상 히로시마하고 나카사키에서 우리가 경험을 했지만 다양한 형태의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뭐 이런 상상은 하면 안 됩니다만은 만일 한반도 수도권 서울 상공에서 핵폭탄이 하나 터지게 되면 요즘에 그 강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핵폭탄이 터지게 되면 대략 2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합니다. 네. 그건 뭐 천문학적인 우리가 뭐 감당할 수 없는 피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은 북한의 핵 문제입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이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고육책 중에 하나가 이제 사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보적 관점에서는 사드는 사실은 뭐 사드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한국이 취할 수 있는 방어 체계 도입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정 교수가 말씀을 하셨지만 이 사드는 반드시 비단 이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중국은 이 성장한 국력을 바탕으로 태평양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미국은 그걸 막기 위해서 다시 아시아로 돌아오려는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근본적으로 충돌하는 게 바로 이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하는 이 동아시아의 해양입니다. 그런데 사드 체계는 사실은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북한 핵도 많지만 막을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한국 안보의 현실 그 다음에 우리 수출품에 25% 이상을 중국에게 지금 의존하고 네. 있고요. 또 사실상 한국은 중국의 가장 최대 투자국이거든요. 그 한국 이 사이에서 지금 한국의 발전과 통일과 안보와 안정을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협력이 모두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드로 인해서 이러한 균형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이 매우 난처한 상황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렇군요.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최근에 뭐 뉴스 또 매스컴을 통해서 사드에 대해서 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사드 체계가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한번 우리 정 교수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사드는 적이 쏘는 미사일을 다시 미사일로 요격하겠다라는 방어체계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미사일을 창이라고 한다면 이제 사드와 같은 그 체계를 이제 방패라고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적이 공격형 무기가 아니라 방어형 무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드는 레이더 체계하고 미사일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사일은 적을 공격하겠다는 게 아니라 적이 공격하는 미사일을 공격해야겠다는 것이고 사드는 또 고고도의 그 상황에 있는 미사일을 요격하겠다는 시스템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가장 염려하는 거는 그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게 되면 중국 내부가 미국한테 다 보이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 사드는 결국에 북한용이다. 그래서 중국을 이렇게 모니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을 모니터하고 북한의 공격에 대한 대비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드를 배치하면은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이제 네. 지금 정 교수가 말씀을 잘 하셨지만요. 적이 핵을 가진 뭐 핵이든 아니든 그 미사일을 우리에게 발사를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그걸 막아야 되는데 그걸 막으려면 이제 막을 수 있는 그 요격 미사일이 하나 필요하고요. 그럼 적이 미사일이 날라오는 그게 어디 날라오는지 위치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사드에는 ANTPY2라고 하는 엑스밴드 레이더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우리로 치면 서해안 황해의 인근에 중국 내륙 육상에 인접해 있는 연안에 인접해 있는 여러 가지 중국의 이 해양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들을 볼 수 있게 돼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뭐 아무리 안 본다고 약속을 하더라도 중국의 입장에서는 사드의 레이더는 기본적으로 그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자신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미국의 항모 함대가 이 자신들의 인근에서 무력을 행사하는 걸 막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런데 사드 레이더가 만일에 도입이 되게 되면 사실은 이 항모 함대에게 사드 레이더가 조기 경보, 미리 알려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중국으로선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네. 뭐 중국에 영향이 없다 그러는 건 지금 설득력이 없고요. 중국의 영향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공격력의 약화를 우려하지만 한국으로는 사실은 이게 생존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국익의 침해와 한국의 어떤 생존의 문제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사랑의 뜰안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말씀을 나누고 있죠. 청취자 여러분들의 소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취 소감을 받겠는데요. 방송 들으시고 문자 메시지 샵1069 한 통화당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도 여러분들 문자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사랑의 뜰 안에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도 괜찮고요. 여러분들의 청취 소감도 괜찮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병대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 많은 또 기사를 접하시고 보셨겠지만 이 사드를 배치해서 언론 쪽에서 뭐 신체장애 좋지 않다 또 기타 등도 좀 많은 얘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네, 그렇죠. 대개 이제 인터넷과 SNS에 15가지 괴담이 넘쳐나고 있는데 정부의 말을 믿기보다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 괴담에 현혹되는 현상이 아주 심각한. 우리 한국의 병폐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괴담이 자칫 잘못하면은 대한민국의 질서까지 와해시킬 수 있는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그 성주의 국민들이 정부의 얘기보다는 이런 그 괴담 쪽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염려하시다가 보니까 이제 굉장히 분노하시게 되고 정부에 대한 원망을 가지게 되죠. 근데 정부가 예전에 그 2008년도에 촛불 사태도 봤고 연평도 앞바다에서 그 함대가 격침되는 것도 봤고 그랬을 때 굉장한 그 괴담들이 난무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도 미리 충분하게 거기에 대한 국민 설득과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정부가 어쩌면은 좀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특별히 우리 성주 군민에 대해서 충분하게 사전에 설득을 하고 납득을 가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들을 좀 해서 그분들을 잘 다스려줬어야 되는데 네네. 그러질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네. 문제. 자, 조 박사님께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뭐 이병대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괴담이 많이 돈다 뭐 이제 기타 등등 말씀을 하셨는데 사드를 배치했을 때 다른 어떤 군사적인 시설보다는 전자파가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인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기존에 일반적인 방공부대 다시 말해서 적의 이제 항공이나 미사일을 막는 우리가 기존에 있는 방공부대 레이더 기지에 가도요. 그 레이더의 직접적인 그 접촉 부분은 일정 부분 네. 그 보호할 수 있는 그러니까 더 이상 접근하지 말라고 하는 표시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드가 특별히 일반적인 레이더에 비해서 위험한 체계라고 볼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성능이 일반 레이더에 비해서 고성능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도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검토를 해보면 사드가 특별히 위험한 생각보다 위험한 무기 체계는 아닌 것으로 저희는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일반적인 그 레이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레이더에 비해서 특별히 위험한 그 무기 체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돼요.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한국의 땅을 지키기 위한 영공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레이더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도 사실은 어느 정도의 전자파가 나와요. 일상적으로 지금 우리가 접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뭐 일반 뭐 들어왔을 때 뭐 정말로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뭐 그런 괴담에 행하는 그런 영향은 뭐 일단은 뭐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뭐 그런 무기체계가 들어오고 뭐 밀양에서 뭐 송전탑 하나도 그 건설하는데 예. 여론이 움직였던 것처럼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렇게 위험한 무기체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이렇게 급작스럽게 자기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그런 무기체계가 논란이 되는 무기체계가 배치된다고 하는 상황에서 나타난 여론도 그 무작정 무시만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정부의 어떤 대처와 준비해서 설득하는 그런 논리적인 과정이 좀 부족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예. 이제 그건 좀, 뭐 아쉽다고 볼 수 있죠. 왜냐면은 이제 아까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천안함부터 시작해서 한국 사회의 가장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 이 국론이 분열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네. 정확한 객관적인 사실이 인정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진영 논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은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분열상이 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나중에는 이제 본질이 전말이 전도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뭐 이미 기왕에 결정이 됐지만 뭐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보면은 사실은 정부가 사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그 여론을 수렴하고 사실은 불가피한 정부의 어떤 입장 또 안보의 입장 또 여러 가지 후보지 중에서 특정한 지역에 선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그러면은 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논란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지금보다는 조금 더 네. 갈등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남죠. 네. 그래서 지금 전화 컷을 하나 좀 준비했습니다. 중앙교회 성주중앙교회 홍성환 목사님께서 그 주민들의 분위기를 한번 좀 전해주셨는데요.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단순한 논리로 그러니까 성주 국민들이 성주를 우습게 하고 그런다고 아주 흥분하는 겁니다. 뭐 그 이외에 뭐 사드 참여니 뭐 기형아가 발생한다 전자파로 무슨 뭐 암병이 한다 희귀병이 온다 이런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들 그렇기 때문에 성주 그 은민들이 상당히 지금 아주 흥분이 고조에 달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논리적이거나 이성적이거나 어떤 합리적인 얘기를 해도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이미 화가 났기 때문에. 네. 우리 한국교회가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또 한국교회가 대처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병대 목사님께서 이번에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이제 지난 14일이요. 국방부가 이제 레이더, 그린파인 레이더를 이제 공개하면서 15일 날 이제 그 한 4장 분량, 에보 4장 분량의 15가지 괴담에 대해서 네. 예, 대답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당히 그 납득할 만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은 세상 사람들보다는 정부에서 이렇게 내놓은 괴담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교회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은 세상의 여러 가지 괴담에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아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의 화합의 화목의 그 역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가장 문제가 이제 전자파 인체 농작물 이 문제인데, 이건 보면은 이제 조금 얘기만 들어보면은 알 수 있는 건데, 지금 너무 괴담이 심각해서요. 그게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그 레이더빔의 산란 문제가 굉장히 그 시끄럽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렇게 걱정할 것들이 아닌데, 이 15가지 괴담 때문에 지금 굉장히 국론 분열이 심한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성도님들은 요걸 한번 국방부에서 제시한 걸 한번 읽어보시고 냉철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은 국론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화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네. 어느 편에 가담하는 것보다 서로 우리 국민들이 갈등과 분열에서 벗어나서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 정부가 제대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정부가 잘못되면 가장 어렵고 힘든 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예,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하면 부자들은 잘 살아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죽어나는 겁니다. 특별히 지방에 있는 우리 농민들이나 어민들이나 또 서민층에서 굉장한 타격을 입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갈등 치유하는데, 특히 님비 현상, 핀비 현상을 치유하는데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문자 사연 받고 있습니다. 샵 1069, 한통화당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카카오톡으로도 카톡 문자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고요. 또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도 괜찮고요. 또 함께 나누기 원하시는 글들, 또 청취 소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 정 교수님, 지금 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네, 이 강대국 사이에서 참 우리 한국의 위치가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외국에서 바라보는 이 한국의 문제, 이런 정세 문제는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대결하는 상황이고요. 중국과 또 더불어 러시아가 반대를 하고 있는 건데, 중국과 러시아가 그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결국은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하나가 되어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 그거를 가장 두려워하는 거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북한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북한 김정은 정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면, 바로 북한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한편을 먹고, 또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한편을 그 먹어서 서로 이렇게 대결하는 구도를 아마 북한이 가장 원할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을 완전히 무시하는 가운데 그 모든 일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어떻게 외교를 하느냐,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3대3 대결 구도가 아닌 새로운 구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랑의 뜰 안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이신 정성철 교수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이신 조한범 박사님, 한국교회 언론의 사무총장이신 이병대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드 배치 문제로 계속해서 매스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얘기가 좀 빠졌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이 부분을 조 박사님께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요. 사드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신문지상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도 일반 독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신문에 나오면, 네, 일반 독자들은 그게 이제 다 사실인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 사실은 사드는 굉장히 고도의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 독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따라서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거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괴담과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고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든 문제의 출발은 북한이 핵 무장을 하고 있다는, 그렇죠, 사실입니다. 하고 이번에 지금 얼마 전에 그 북한이 노동 미사일 두 발, 스커드 미사일 한 발을 쐈거든요. 이제 일반 독자들은, 청취자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북한은 미사일이 이제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스커드 B, C, D, 그 다음에 노동 미사일이 사실은 한반도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수단이라든지 SLBM이라든지 뭐 잘 모르시는 용어를 들으시는 자주 들으시겠지만 그거는 사실은 한반도하고 관계가 없어요. 미국을 공격하는 무기체계고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렇죠. 뭐 예, 뭐 적어도 네. 한반도를 공격할 무기체계가 아닙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이미 북한이 사거리가 300km, 스커드 P, 500km C, 그다음에 700km D, 그다음에 사거리 1300km인 노동미사일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최대 1000여발의 실전 배치가 돼 있어요. 네. 불행하게도 여기에는 모두 핵탄두가 탑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미 한반도 이남은 북한의 가시적인 핵 위협에 놓여 있다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핵무기는 가공할 만한 위력이 있어요. 정말로 복구가 불가능한 이 한반도의 미래를 거의 뭐 일거에 소멸시킬 수 있을 만큼의 위력이 있는 무기체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위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드나 KMD나 킬체인이나 여러 들으시겠지만 이걸로 북한의 핵을 억제할 수는 있지만 북한의 핵 위협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번 사드 논란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문제의 본질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인데 이 사드를 가진 논란으로 지금 옮겨버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각성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한반도는 북한의 무모한 핵 위협에 놓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국이나 국론의 어떤 통합을 통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각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그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정 교수님께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북한 비핵화는 결국에 그 북한의 변화, 북한이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을 저희가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미국과 중국과 여러 세계 여러 나라 더불어 이제 경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에는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고 북한이 결국에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경제 개발을 할 수 없다. 더 나은 나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걸 깨닫고 이제 변화를 선택하게 만드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사드를 비롯한 뭐 미사일 방어 체계나 아니면은 군사적으로 이제 북한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드 문제를 가지고 이제 중국하고 계속해서 대결하거나 아니면 중국을 배척하거나 뭐 그런 것들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요. 결국에는 중국이 우리와 더불어서 북한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할 때 결국엔 북한의 변화,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드가 아닌 또 북한 핵이 없는 그런 통일이 좀 이루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희 극동방송에서도 통일 대한민국을 꿈꾸며라는 방송을 통해서 복음 통일을 외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이 국외 문제가 불거지다가 갑자기 국내 문제로 돌아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기도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병대 목사님, 또 우리가 이런 시점에서 어떻게 또 언론에 나온 기사를 바라보고 우리가 기독교적인 시각, 관점을 좀 가져야 되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제 우리 조 박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좀 굉장히 두렵네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어도 무모하게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들이 핵을 가지면 가지고 오래 견딜수록 그들은 황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보면은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 위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문제입니다. 네. 육자의 회담을 하든 뭐 팔자의 회담을 하든 오자의 회담을 하든 그거는 아무리 인간들이 노력을 하고 애를 쓰지만은 북한이 망하지 않는 한은 비핵화가 막아지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북한 땅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 입장에서는 지도부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북한의 우리 동포들부터 변화의 바람이 나가지고 이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우리 기독교잖아요. 기독교들이 이제 적대 세력을 보고 말할 수 없는 탄압을 가하고 있는데 탄압을 가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무섭게 번져나가고 있죠. 우리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지금 뜨겁게 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특히 극동방송이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데 네. 이런 불같은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로 나타날 때 비핵화가 해결되고 북한의 평화통일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요. 한 말씀씩 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 교수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국내 그 사드 논란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 사드 배치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두 가지 그 두려움들을 사람들 마음속에 불러일으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전자파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한 것인데 물론 그런 것들이 전혀 우리가 걱정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 많은 국민들의 마음에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정말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일까 저는 생각해 봤는데요. 결국에는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요한일서에 나오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전자파에 대해서 아니면 뭐 중국의 보복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들이 아니라 성주 국민에 대한 그런 사랑 또 나아가서 북한에서 지금도 어려워하고 정말 누릴 걸 누리지 못하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 북한 사람에 대한 사랑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뭐 저는 직업상 이제 여러 교계 분들하고 이제 접촉도 하고요. 극동방송도 뭐 매우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방송입니다만은 기독교계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학자가 아니라 이 사회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한국 기독교계는 사실은 거의 뭐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그 부흥을 이루었거든 지금까지. 물론 이제 양적인 팽창에 따른 부작용도 많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 이런 그 한국 교회의 부흥이 있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필시 아마 거기는 언젠가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기적을 행하신 것 같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럴 때야말로 이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는 이 교계가 특히 기독교계는 굉장히 활발하지 않습니까? 기독교계가 이제 국론을 통합을 하고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의 상처를 치유하고 이런 쪽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시면 이 시대에 이 북핵 시대에 북핵의 근본적인 비핵화를 포함해서 큰 위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 생각에도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사회적 갈등이 지역 이기주의가 너무 팽배해져 있고 여기에서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가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교계 지도자님들이 이 시대의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치료하고 지역 이기주의를 치료하기 위해서 모든 대한민국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야 될 걸로 확신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국가 안보 문제에서만큼은 자주국방의 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그동안에 미국을 의지해서 공짜 안보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드 문제도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킬체인이 돼 있고 다 방어체계가 KMD 방어체제가 제대로 됐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남의 나라 힘을 빌려가지고 막으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 중에서 우리 특히 우리 교계 우리 성도들과 목사님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우리나라가 자주국방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성주 기독교 연합회 전 회장이신 중앙교회 홍성원 목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저희에게 남겨 주셨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좀 참담하고 우울한 기분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은 부족하지만 이럴 때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그 구체적 제목을 말한다면 이랬어요. 하나님 이 나라의 교회를 보시고 세계 최대의 어떤 그런 선교사들을 진정한 기독교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인데 이 큰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교회를 보시고 우리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 하나님 몸된 교회들이 있다. 교회를 보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 네, 그렇게 기도 제목을 또 걸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냉정하게 정말 우리가 신앙으로 더 이렇게 해야 된다. 남한 어디에도 공격을 피할 장소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다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정말 이러다가 하나 주여 우리 나라를 하나님 여야를 막론하고 정말 이럴 때 한 목소리를 내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그러고 있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의 기도 제목 교회가 또 희망이고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가 하나가 되고 또 궁극적으로 비핵화를 통해서 또 복음으로 통일이 되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값진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이신 정성철 교수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이신 조한범 박사님,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이신 이병대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뜰은 함께 하셨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문자 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청취소감 샵1069, 한통화당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카카오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고요. 참여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많은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에서 사드 이야기하는 거 좀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 7767님께서 주셨고요. 7537님, 방금 하신 말씀대로 한국은 생존의 문제인데 사드 찬성합니다 하신 분. 3969님, 중국도 북한도 설득해야 한다고 봅니다 라고 하셨고요. 4007님께서 조금 더 전문가를 모셔서 이 문제의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또 글을 또 주셨네요. 중요 사안이지만 한쪽 입장만 강조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주셨고요. 5550님께서는 사드는 우리나라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888님께서도 네,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네, 주셨고요. 0154님께서는 국익을 위해서는 찬성이지만 정부 대체 적극적으로 성주 주민들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6788님, 정말 생존권이 먼저죠. 우리나라가 둘러싸여 있는 이 상황이 정말 힘듭니다. 하나가 되는 일이 먼저일 것 같은데요. 꼭 기도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3887님 계속해서 국민의 마음이 분열되는 것 참 가슴 아픕니다.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주셨고요. 감사쟁이님께서 이 사드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 지금부터가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라고 하셨어요. 설치하기로 결정된 것이니 정부는 성주 국민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하도록 대화로 설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글을 주셨어요. 김혜경님께서는 요즘 이슈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 부분을 다루어 주셔서 너무 큰 도움이 됐고요. 네, 이런 중대 내용을 오후나 저녁에 한 번 더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정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글 주셨습니다. 네, 사드 문제를 보면서 월남 패망대가 떠오릅니다 라고 하신 분도 계십니다. 네, 극동방송에서 이 사드 배치 문제 왜 방송하느냐 질문이 있으셨죠? 지금 처한 우리 국내외 현실을 생각해보고 이 정치적인 문제에 개입하기보다는 국가의 어려움을 놓고 함께 기도하자는 취지에서 준비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이 나라와 민족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뜰안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백두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